아름다워 아름다워 사람이라기엔 사람 아닌 것 같지 예뻐 마치 꽃처럼 내게 피어 날 향기롭게 간지럽히는 너의 디테일 미끌미끌한 시선에 버벅대는 날 그럴 때도 그렇게 부드럽게 소미니 이미 난 반에서부터 떨고 있나 봐 할 말이 없어 난 자신 없어 웃지 마라 미치겠어 멈춰버린 heartbeat 사랑하고 싶지만 네 앞에서 이렇게 나 착각하시는걸 입 맞춰서 말하고 싶지만 I can 너에게 좀 외치고 싶지만 I can yeah 손을 넣고 싶어 yeah 너를 갖고 싶어 깨버릴게 너란 넘사벽을 내가 너의 벽이 되어줄게 부숴줄게 너와 나의 벽을 마지막 날 아찔한 너의 그 모습을 두근대 설레게 해 미치게 해 너 멀리라도 난 마냥 너만 찾게 되는 걸 내 옆에 있어 계속 붙어있어 그냥 고백할래 너 아니면 안 돼 내 진심을 담아 전해주고 싶지만 네 앞에서 난 이렇게 난 착각하지는 걸 입 맞춰서 말하고 싶지만 I can 너에게 줘 외치고 싶지만 I can yeah 손을 넣고 싶어 yeah 너를 갖고 싶어 깨버릴게 너란 넘사벽을 내가 너의 벽이 되어줄게 부숴줄게 너와 나의 벽을 마지막 날 고백할 거야 나는 알고 싶어 지금 네 마음도 나와 같은 마음인지 yeah. 마음이 I can't stop everyday 네 생각을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해 Every day just wanna get through everything 멈출 힘든 벽을 안 걸 하루 어쩔 그냥 뚫어버리면 되잖아 깨버릴게 너란 넘사벽을 내가 너게 벽이 되어줄게 부숴줄게 너와 나의 벽을 마지막 날 마지막 Baby break out of the break